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 노래는 주체 90이 2003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지난날 국력이 약한 탓에 잃었던 조국을 총대로 되찾고 총대로 지키며 총대로 빛내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 군대원민의 심장 속에 옥죽불변의 진리로 간직된 조국은 곧 총대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해당 시기들을 상징하는 생활 세부들을 그려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이고 경험이며 총화인 조국과 총대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조국을 나소자란 고향집, 밀림 속 우등불가에서 항일여 명 투사들이 부르던 사양가에 실려오는 종단 모습 등과 결부시키면서 청대가 약한 탓으로 일제게 빼앗겼던 삶의 토전, 행복의 요람인 조국을 피로써 되찾은 지난 항일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되새겨보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조국을 가열한 존화의 나날, 불타던 존옥가에 피어난 한떨기 진달래, 치열한 전투의 실참에 전사들이 부르는 전호 속에 나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참호와 결부시키면서 미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총대로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긍지 높이 되새겨보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조국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 땅 위에 수놓아 가신 선군 장종의 증견자인 전선길의 야전차와 선군의 위력으로 지켜지고 꽃피어나는 인민의 락운과 결부시키면서 선군으로 강해지고 백방으로 다져진 불패의 군력이 있어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을 지키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친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있음을 뜨겁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러한 시적 형상은 사색적이고 비장하며 힘이 내재된 극적인 순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서저에서 8분의 12박자에 기초하여 약박으로 시작되는 순율은 허상 간의 반복성이 없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와 선율이 하나로 밀착되어 하나의 호흡 속에 흐르는 것을 하여 조국이란 바로 총대로 지켜지고 총대에 의해 빛난다는 심오한 사상이 훌륭한 시음악적 형상 속에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깊이 간직된 조국은 곧 총대라는 초락적인 사상을 시음악 형상으로 펼쳐보인 것을 알려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놀리 불리고 있습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집 이른가 사형가에 실려오는 존다운 모습인가 총대가 약해 잃었던 땅 총대로 찾은 방법 나의 마음에 새겨졌네 조국은 총대라고 조국이란 무엇인가 고지의 진달랜가 전우 속에 나의 노래 울리던 참호인가 총대를 들고 사수한 땅 총대로 지킨 깃발 나의 가슴에 새겨졌네 조국은 총대라고 조국이란 무엇인가 좋은 손길 여준 찬가 강성부흥 아리랑이 넘치는 라곤인가 총대 총대가 강의 굳고난 땅 총대 총대로 받든 죽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조국은 총대라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조국은 총대라고 다음은 가요 나는 알았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칠습일 1982년에 창작된 가요 나는 알았네는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제가입니다. 존동우 작사 라국 작곡인 가요 나는 알았네는 어머니 조국에 대한 숭고한 뜻을 특색 있는 음악 형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꽃피워주신 고향 산천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황금의 대지, 푸른 들과 한줌의 흙, 이 모든 것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한 부분임을 뜨겁게 서술하면서 미제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이 준엄할수록 아름답고 살뜰한 그 품을 그려보는 인민군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감동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에서는 준엄한 격전의 나날 하나의 신념으로 깊이 체득한 진리, 조국이란 다름 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뜻깊은 사상을 제시하고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소스무시 바쳐 싸우려는 병사들의 불타는 의지와 무한한 충정심을 졸졸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시종일관 생활적이며 생동한 시구들과 나는 알았네와 같은 반복적인 시호들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기본 사상을 철학적이면서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은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서정적이며 사색 깊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색 깊은 선율의 동기와 폭넓고 굴곡이게 흐르는 밝은 대조식의 선율, 줌차 부드럽게 흐르는 서조식의 아름다운 선율 진행이 결합되어 있는 곡조는 조국에 대한 병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을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노래는 월미도 방위전사들의 오락회 장면과 가열한 촌날 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낸 다음의 장면, 나올인 무전수 영호기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비통한 장면 등 여러 대목들에서 덕창과 합창, 방창과 관현악으로 올리면서 영화의 사상 예술성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을엔 황금 이상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